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직업 총동맹 제7차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역사적 서한,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의 시대적 임무와 직맹조직들의 과업을 브라질 신문 오라도 뽀보 2일 3일부가 게재했습니다.